좀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저승에도 아마 땀승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This love, this love. I want a little love. 난 너에게 마음 집중해 좀 더 세게 나를 끝내 태초의 DNA 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us, love us. 우리만이 true love us 그녀를 볼 때마다 서술과 책은 올라 신기하게 자꾸만 숨이 먼 네가 참 이상한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oh, yeah.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두니까 걱정하지 마 힘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탄생했다 아마 탄생했다 영원히 함께니까 하지 마라 baby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함께니까